별이 나에게 남겨준 공허함 겨울이 온다는 바람의 차가움 아직 그때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어서 없어. 너의 뒤에서 조금 대신 가슴을 써 이유 없이